꼬마였을 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때때로 빈 의자에 올라가 목사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참으로 다가오자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누굴 훔쳐가 버리자 그는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울자 그는 그 아이처럼 의자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고는 슬픔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나중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된 히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팔동의 이지연 씨가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턴턴턴 그룹 벌즈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서울에서 경연 씨 어땠어요? 이 곡 그랑브루를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들으면 이 곡은 좀 썰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음악도 계절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턴턴턴 띄워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려서 허탈해져요. 이유 없이 들뜨게 하던 연휴도 지나갔으니 이제 무슨 기대를 하며 살까요? 추석 바로 지나고 나서 이 글 쓰셨군요. 대구의 미라 씨. 근데 그 뒷글들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제는 똑같은 생활 속에서 조그맣게 변하는 구성원과 주제에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 볼게요.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항상 커다란 변화를 원하는데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사실 많이 오지도 않고요. 와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변하는 것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건다면 그것이 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몰라요. 자, 미라 씨는 어떻게 작은 생활 속에서 기대를 하는가 하면 오늘은 버스에 어떻게 생긴 머스마들이 탈까? 오늘은 노트 필기를 무슨 색 볼펜으로 할까? 이렇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오늘은 교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의 지식의 장을 넓혀주실까 하는 기대는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죠. 하지만 우리 교수님은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나뭇잎만 보면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광합성과 ATP 합성 메커니즘, 양분 이동의 통로 과정, 여하튼 이런 게 비디오가 돌아가듯 눈에 보인대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네요. 와, 사람은 정말 다들 달라요. 나뭇잎만 보면 그 안에 있는 뭐 다른 뭐 신화적인 거, 전설적인 것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과학적인 것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라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길버트, is that them? No. No, not yet. When are they gonna come? Pretty soon. Pretty soon. My brother Arnie's about to turn 19. 19. Gilbert! Look at there! Amy got a job offer to manage a bakery in Des Moines. Is that them? Yeah, that's them. Ellen can't wait to switch schools. Arnie asked if we were gonna go too, and I said, well,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oming, huh,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Come on! Come on, Gilbert!

영화 태벽 산맥 중에서 산맥, 김수철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 태벽 산맥은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죠.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비율은 전체 영화에서 따져볼 땐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학작품을 베스트셀러로 좁혀본다면 아마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나겠죠. 좀 전에 음악을 들은 그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이나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장선우 감독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모두 베스트셀러로 원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나오기만 하면 영화로 만들어지는 현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라기공원, 펠리칸 브리프, 긴급명령, 의뢰인, 야망의 함정.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들도 마이클 크라이튼과 톰 크랜시, 또 존 그리샴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전부 다 엄청난 액수의 원작료로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들이고요. 존 그리샴은 한때는 변호사였다가 소설가로 변신한 사람인데요. 그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야망의 함정, The Form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죠. 이 책은 60만 달러의 원작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펠리칸 브리프의 원작료는 먼저보다 두 배가 넘는 128만 달러였고요. 그 다음 작품인 의뢰인은 또 두 배 가까운 액수, 250만 달러의 영화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해서부터 2년 만에 원작료가 4배 가까이 오른 셈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원작료를 감수하면서 물론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요즘에는요 거꾸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소설로 출판되기도 합니다. 문학이 영화가 되고 또 영화가 문학이 되고 이런 걸 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단지 상업적인 이윤 추구에만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존 그리샴이 250만 달러나 되는 원작료를 챙긴 영화 의뢰인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하워드 쇼어의 음악입니다. 영화 의뢰인의 엔드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문학의 입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영화 탄생 초기부터입니다. 영화가 탄생한 1895년에 활동했던 멜리에스. 그도 주로 문학 작품을 참고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했을 그 초의 영화는 싸구려 오락거리로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소설과 연극으로부터 이야기를 빌려와서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를 그대로 옮겨서 영화를 만든 적도 있었고요.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맥베스 같은 경우는 오손 웰즈, 로만 폴란스키, 그로자와 아키라 이렇게 아주 쟁쟁한 감독들이 차례로 영화화하기도 했었어요. 또 오손 웰즈 감독은 헨리 5세를 팔스타프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었고요. 케네스 브레이너 감독은 원작 제목 그대로 헨리 5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서로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영화 제작의 여건에 따라서 줄거리, 기본 줄거리는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른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감독들의 그 나름의 아주 독특한 개성과 연출 방법까지 곁들여져서 더 흥미진진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꼭 그 영화로 쓴 독후감을 읽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케네스 브레너가 쓴 독후감, 영화 독후감, 헨리 5세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보죠. 난 노비스 도미네. 행복한 가을을 맞으라는 인사를 해주신 광주의 류정희 씨. 이 곡도 괜찮았죠? 헨리 5세 중에서 난 노베스 도미네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원작은 같아도 감독에 따라서 영화가 아주 달라지지만 또 제작 여건도 역시 커다란 변수가 됩니다. 1956년 미국의 킹 비더 감독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오드리 헵번과 헨리 폰다가 주연이었죠. 그런데 이 미국판 전쟁과 평화는 헐리우드 영화가 늘 그렇듯이 원작에서 멜로드라마의 요소만 철저히 뽑아내서 원작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당시 미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소련은 자신들의 위대한 문학 작품인 이 전쟁과 평화가 그런 식으로 훼손된 것을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당국은 소련판 전쟁과 평화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세르게이 본다르츠쿠 감독에게 연출을 맡깁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 결과 소련판 전쟁과 평화는 6시간짜리 2부작 영화로 완성됐습니다. 물론 미국판과는 많이 달랐죠.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원작에 지나칠 만큼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요. 스펙타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영화의 한계 때문인지 멜로드라마의 색채가 약한 대신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만 신경을 쓴 정부 홍보 영화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소련이나 훌륭한 원작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변질시켜버린 셈이죠. 자, 미국판 전쟁과 평화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나타샤의 월츠입니다.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종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전쟁과 평화 중에서 나타샤의 월츠 띄워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문학작품을 영화로 옮길 때 원작이 훌륭할수록 완성된 영화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그 논란은 주로 원작을 훼손했다는 것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로 옮긴 필립 카프만 감독의 프라하의 봄, 이 영화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영화를 원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화로만 보면 참 재밌게 잘 만든 한 편의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런데 원작을 읽고 나서 보면 왜 영화는 쿤데라가 담으려고 했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분위기와 철학을 담지 못했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의아해지게 됩니다. 우메르토 에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장미의 이름도 같은 경우겠죠. 그런데요, 좀 이상하게 문학사에 남을 만한 명작들이 계속해서 영화로 만들어져 왔지만 좋은 원작이 꼭 좋은 영화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나 장미의 이름 말고도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또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같은 이 명작들이 지금까지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감독의 역량까지 의심갈 정도로 영화는 실패했죠. 그런데 거꾸로 대중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의 장리 꼬달 감독은 미국의 대중소설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원작을 토대로 해서 알파빌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냈고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미국의 대중소설 작가인 내쉴 해밋의 소설 신부는 검은 옷을 입었다를 가지고 또 멋진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대중소설이나 삼류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감독이 그 원작의 엄청난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출 실력을 발휘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로 옮긴 프라하의 봄 중에서 요이 요이 요이 들어보죠. 전남 여수 광우동의 김소라 씨 잘 들으셨습니까? 프라하의 봄 중에서 요요요이 띄워드렸어요.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감독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경우는 장리 고다르 감독입니다. 이 고다르 감독은 주로 삼류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 왔는데요. 원작을 자유자재로 각색합니다. 그래서 막상 원작자가 고다르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의 원작이 내가 쓴 소설 맞습니까? 하고 질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다르 감독이 셰익스피어작의 리어왕을 찍었을 때의 일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고다르 감독은 리어왕을 읽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줄거리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원작까지 뭐 따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는데요. 고다르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원작을 읽어보니까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요. 자, 이 영화에는 줄리에트 비노시와 레오스 갸락스, 오디 알렌 감독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다르 감독 자신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하는 인물로만 짐작해 보더라도 왠지 원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영화일 것 같죠. 고다르 감독은 또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소설 경멸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그 크리스토프 케슬롭스키 감독의 3부작 영화 3색 중에서 화이트를 보면 이 경멸, 이 영화 경멸을 상영하고 있는 극장 간판이 나오죠. 주인공 까롤이 자신을 버린 부인 도미니크를 창문 밖에서 처량하게 쳐다보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남편을 경멸한다고 말했던 그 영화 경멸의 여주인공과 화이트의 도미니크를 이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화이트로 부산 진구 연지동의 박성아 씨 괜찮지요?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되어드렸습니다. 자, 영화 감독 가운데는 소설가나 시인이었던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에릭 로메나, 베르나르도 바라톨로치, 피에르 파울로 빠졸리니 같은 감독은 소설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히죠. 하지만 감독이 되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왜 영화와 문학은 지금까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소설가는 감독이 되고 싶어하고 감독은 또 소설가가 되고 싶어할까요? 참 이런 영화와 문학의 관계, 또 영화와 문학의 차이를 생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영화 매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문학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와 문학을 대하는데 더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영화 감독 중에요. 한 소설가의 작품만을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인데요. 그와 인연의 끈을 맺은 작가는 바로 이엔 포스터고요. 그 중에서 한 편의 영화 음악을 띄워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최영숙 씨가 하워즈 엔드 중에서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올 때 나오던 경쾌한 곡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기쁨을 드리죠. 하워즈 엔드의 엔드 타이틀입니다. when you're alone. Every day must end, but the night's a friend. Angels always send a star when you're alone. At night when I'm alone, I lie awake and wonder which of them watches over me, so I know I'm not alone. When I'm here on my own, isn't that a wonder? When you're alone, you're not alone, not really. 꼬마가 노래를 잘하려고 막 너무너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귀엽지 않습니까? 특히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하는데요. 막 목소리가 떨리죠. 영화 후크 중에서 When You're Alone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로 이승환 씨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안세준 씨는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려드려서 어떡해요. 친구 지훈이, 지윤이, 지인이, 준호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불러드렸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좋은 글을 적어 보내주신 오늘 천문회에서 말씀드렸죠. 서울 중랑구 면목팔동의 이지연 씨께 보내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은 경북 영일군 흥해읍에서 박순남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진용 중에서 엽청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푼신이화, 분심이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